밤마다 네 생각이 나. 건널목 앞에 설 때마다 너만 떠올라. 노란 공기는 내 숨이 가쁘게 그렇게 사라져가. You 내 사랑이 백이었다면 그 반을 남겨놓지 않았을. 다만 시간이 필요해서 몇 번의 이별에 다친 내 기억에 대충이 겁이 났어. You 만약 내 사랑이 백이었다면 이제는 돌아와줘.